양년이 앞을 가라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설사줄로 투성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철며 끌려가신 이목에 미아가리 고개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세요? 어린 영구는 오늘 밤도 아빠를 그리다 이제 막 잠이 들었어. 동지서 딸 기나긴 막 폭풍은 설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계세요?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부디 살아 돌아오세요 언니. 여보 아빠를 그리다가 이 들고 동지서 딸 기나긴 눈물 한솔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얼마나 고생을 하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사람 돌아오소 울고 넘던 이목에게요 한마음 미아가리 고개 고개